새벽이 내려앉은 이 공기는 우릴 감싸고 어둠이 내려앉은 달빛 아래 Oh babe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싶어 난 감은 두 눈은 뜨지 말고 Just feel it 내 허리에 손을 얹은 채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있는 이 시간 속에 갇혀 Oh babe 아무 말도 필요 없잖아 나만이 알 수 있는 너 Focus on you high Sing it la la la la la 그대로 high yeah. Get closer to my body yeah, yeah. Focus on you I know you